가슴에 안 피어다오 당신을 못 잊어서 차나깨나 애타는 내 마음속에 아로새긴 사랑하는 그 얼굴 별 안에 가슴에 영원히 비춰다오 동자로 별 안에 가슴에 속삭여다오 낮이나 밤이나 못 잊어서 그리운 내 마음속에 젖어드는 사랑하는 그 모습 별 안에 가슴에 영원히 살아다오